낯선 길에 나 홀로 헤매이는 것처럼 네가 사라진 내 하루는 갈 길을 잃었어. 시간 뒤에 숨어서 너를 보내려 해도 더 생각나는 건 마지막 너의 뒷모습이잖아.